준비했나? 준비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전해병과 전해진소. 정말 오랜만에 녹음하는군요. 그쵸? 네. 아빠. 아들. 자, 오늘 읽은 책은 뭐죠? 읽을 책은? 고녀석 맛있겠다입니다. 아, 이거는 고녀석 맛있겠다 시리즈 중에 첫 번째 책이죠? 네. 이 책은 몇 권까지 나왔나요? 10권까지 있습니다. 아. 그리고 최근에 고녀석 맛있겠다 이 책의 내용하고는 똑같지 않지만 하여튼 만화가 또 나왔죠? 그거는 네. 고녀석 만나겠다였나요? 네, 만나겠다. 아, 좀 제목이 다르죠. 그리고 또 노래도 다르고 거의 똑같았습니다. 네. 하지만 우리는 책을 먼저 읽었어요. 그쵸? 네. 자, 고녀석 맛있겠다 시리즈 첫 번째 책 고녀석 맛있겠다. 그리고 이 책은 그림 미야니치 타치야. 미야니시 타치야. 옮김 백승인. 백승인 옮김. 맞아요. 달리라는 출판사 겁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책 앞으로 이 10권을 시리즈로 읽고 우리 둘이 읽고 녹음을 업데이트 할 거죠. 그렇죠? 그리고 100권을 해서 100권이 목표죠? 네. 열심히 해 봅시다. 자, 고녀석 맛있겠다. 미야니시 타치야. 시작합니다. 아, 우리 동화동화 한번 할까? 시작! 동화! 재미있는 동화! 나와주세요! 어우, 오랜만에 또 틀렸어. 자, 고녀석 맛있겠다. 옛날 아주 먼 옛날 활짝 갠 어느 날 꽝꽝! 꽝꽝꽝꽝! 우르르 꽝꽝 우르릉! 화산이 꽝꽝꽝! 지진이 우렁우렁우렁! 그 사이에 뿌직 바로 그때였어요. 아기 앙킬로사우루스가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넓디 넓은 곳에 아기 혼자 외톨이 아기 앙킬로사우루스는 슬퍼서 훌쩍훌쩍 울었습니다. 울면서 타달타달 걷고 있는데 고녀석 맛있겠다. 티라노사우루스가 군침을 흘리며 아기 앙킬로사우루스를 꿀꺽 삼키려고 했어요. 바로 그때였어요. 아빠! 아기 앙킬로사우루스는 티라노사우루스에게 왈카닥 매달렸습니다. 슬펐어요. 무서웠어요. 티라노사우루스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내가 네 아빠라는 거냐? 아빠가 내 이름을 불러주셨잖아요. 내 이름을 알고 있으니까 우리 아빠지. 이름을 내가 불렀다고? 예, 고녀석 맛있겠다라고요. 내 이름은 맛있겠다지요? 티라노사우루스는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자기 이름을 맛있겠다로 생각하는. 나 배고파 죽겠어요. 맛있겠다는 우적우적 풀을 뜯어먹기 시작했습니다. 아, 맛있다. 아빠도 먹어봐요. 그래? 풀보다는 고기가 아니다. 나는 배고프지 않으니까 너 다 먹어라. 고맙습니다. 많이 먹고 얼른 아빠처럼 되고 싶어요. 나처럼 되고 싶다고? 나처럼? 티라노사우루스가 아주 작은 소리로 그렇게 말할 때였어요. 킬란타이사우루스가 눈을 번쩍번쩍 번뜩이며 다가왔어요. 맛있겠다. 저 아저씨도 나를 알고 있네. 아주 잘 알고 있지. 맛있으니까. 킬란타이사우루스는 커다란 입을 쩍 벌리며 맛있겠다에게 덤벼들었어요. 덥소. 티라노사우루스는 맛있겠다를 지켜주었어요. 아픈 것을 꾹 참고 꼬리를 휘둘러 퐁. 우리 아빠처럼 꼬리로 날려버렸어요. 킬란타이사우루스를 휙 날려버렸어요. 맛있겠다는 그런 줄도 모르고 맛있게 풀만 먹고 있었습니다. 풀을 다 먹고 나서 맛있겠다는 새근새근 잠이 들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티라노사우루스는 중얼거렸어요. 나처럼 되고 싶다고? 등어리에 난 상처보다도 마음이 더 욱신욱신 쑤시는 밤이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우르르 쾅! 화산이 터지는 소리에 티라노사우루스는 잠이 깼습니다. 맛있겠다가 없었습니다. 이 녀석 어디로 갔을까? 티라노사우루스는 맛있겠다를 찾아다녔습니다. 바위 그늘로, 연못 속으로, 숲 속으로, 풀숲으로. 혹시 어제 그 길란타이사우루스에게? 바로 그때였어요. 아빠! 티라노사우루스가 아빠! 뒤를 돌아보았더니 맛있겠다가 빨간 열매를 등에 짊어지고 왔습니다. 아빠, 이거 먹어보세요. 아빠는 뿔을 별로 좋아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내가 저기 저 산에 가서 따왔어요. 잘했지요? 어쩌자고 그렇게 멀리까지 간 거니? 위험하잖아! 티라노사우루스가 화가 나서 크게 소리를 지르자 맛있겠다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잘못했어요. 아빠가 기뻐하실 줄 알고 정말 잘못했어요. 오냐 알았다. 이제 그만 울어라. 티라노사우루스는 빨간 열매 하나를 입에 쏙 집어넣었습니다. 고맙다. 맛있겠다야. 참 맛있구나. 다음 날부터 맛있겠다는 아침마다 티라노사우루스를 위해 그 빨간 열매를 따라갔습니다. 결국 티라노사우루스는 맛있겠다에게 많은 것을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맛있겠다야, 이것이 박치기란다. 뿜! 그것을 보고 맛있겠다가 말했습니다. 와, 멋지다. 나도 빨리 아빠처럼 되고 싶다. 뭐, 아빠처럼? 꼬리를 쓰는 법도 가르쳤습니다. 그것을 보고 맛있겠다가 말했습니다. 와, 멋지다. 나도 얼른 아빠처럼 되고 싶다. 울부짖는 법도 가르쳤습니다. 그걸 보고 맛있겠다가 또 말했습니다. 와, 굉장하다. 나도 얼른 아빠처럼 되고 싶다. 아빠처럼. 그렇게 며칠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밤 티라노사우루스는 말했습니다. 맛있겠다야, 이제 더 가르칠 것이 없구나. 헤어져야 할 때가 되었다. 싫어. 그건 안 돼요. 아빠처럼 되고 싶단 말이에요. 꼭 아빠처럼 아빠하고 같이 있을 거예요. 맛있겠다는 눈물을 철철 흘렸습니다. 맛있겠다야, 나처럼 되어서는 안 되는 거야. 아니, 너는 나처럼 될 수가 없단다. 싫어. 아빠하고 살 거예요. 오냐, 알았다. 그럼 저 산까지 누가 빨리 달리나 내기하자. 만일 네가 나를 이긴다면 쭉 함께 있어주마. 아빠, 내가 꼭 이길 거예요. 맛있겠다는 눈물을 훔치고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온 힘을 다해서 달렸습니다. 산을 바라보며 달렸습니다. 나 아빠하고 언제까지나 함께 살 거야. 맛있겠다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어떻게 된 거지? 티라노는 안 움직이고 맛있겠다만 막 뛰어가지. 그치 진짜. 누구세요? 결국에는 티라노는 쫓아가지 않고 앙킬로사우루스만, 아기 앙킬로사우루스인 맛있겠다만 열심히 달렸지? 근데 그 산까지 가보니까 누굴 만났어? 자기 엄마 아빠. 진짜 엄마 아빠를 만났나 봐. 그치? 그걸 보고 티라노가 이렇게 얘기했어. 잘 가라. 맛있겠다야. 티라노사우루스는 빨간 열매를 한알 먹었습니다. 끝입니다. 다음. 결국에는 엄마 아빠를 만나게 해준 거네. 이 책은 재미있으면서도 감동도 있는 책이야. 앞으로도 기대가 되는 책이죠. 네. 진서가 정말 좋아하는 책입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는 꼬마 연우와 함께 할 겁니다. 아,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인사합시다. 안녕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얘도 왔어? 안녕히 계세요.